오늘 저희가 많은 태풍 가운데에서도 우리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찬양대에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잠잠히 맡기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약속의 성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요즘 저희가 이제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저희가 국제화의 용어로 언어로 한번 인사했으면 해요. 우리 불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에게 서로 한번 옆에 누가 계신지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멋져 불어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불어입니다. 불어. 또 우리 여자분이 계시면 멋져 불어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자분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예뻐 불어 인사 한번 할게요. 이게 불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나가시면 많이 인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콩의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산들이 홍콩에 있는데 그 여러 산들 가운데 많은 사찰 그리고 많은 불자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보풍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1890년경에 노르웨이의 선교사이신 칼 라이헬트 선교사가 노르웨이 선교부로부터 파송을 받고 이 도풍산이라고 하는 홍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불교 사찰과 불교 신자가 많은 곳이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게 되면 홍콩 전 지역 그리고 광동성 일대에 복음이 잘 전파되리라 하는 마음과 뜻을 품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풍산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워낙에 불도가 강한 곳이니까 생각처럼 복음이 전파되지를 않는 겁니다. 고심하던 라이엘트 선교사께서 마침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실행을 했는고 하니 아예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승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당혹스러운 일인데 칼 라이엘트 선교사께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절로 들어간 이후에 노르웨이 선교부와 함께 이 연락이 두절될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매일 승려들과 대화하면서 불교 철학, 불교 문화를 배우기를 시작을 했는데 수십 년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본국과 연락은 두절되고 칼 라이웨트 선교사를 파송했던 본국조차도 이 선교사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에 들어간 지 32년 만에 32년이 되는 어느 날 라이웨트 선교사님과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우리가 예수 믿겠다 단체로 돌이켜서 회심을 하고 함께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 흔히 말대로 호랑이 잡겠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갔는데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잡은 거예요. 32년 만에 72명의 승려가 세례를 받고 그 신앙의 터 위에 도풍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자신을 바친 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빈들 속에 말씀이 들어갔고 그 말씀의 씨앗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말씀이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땅 속에 심겨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정말 어찌 보면 너무 불가해한 일 아닙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절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도풍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홍콩 땅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 믿음을 통해 광야 같은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리고 수많은 승려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가장 위대한 독일인으로 꼽는 분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후 폐허가 되었던 독일 땅을 재건했던 초대 총리 콘라드 아데나우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인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가장 깊게 갈파하는 그런 한 고백을 내어놓았는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성에는 한계를 두면서도 어리석음에는 한계를 두지 않으신 것이 불공평한 것 같다. 왜 하나님께서 지성에는 한계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리석음에는 한계를 두지 않으셔서 이 땅 가운데 왜 인간이 이토록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가 하는 그 말을 내어놓으면서 인간의 모습 자체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그분이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간파한 말이죠. 우리 인간의 지성은 늘 한계가 있어서 벽에 부딪히지만 왜 인간의 죄악은, 왜 인간의 어두움은 한계가 없어서 끊임없이 어둠 속에 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갈파한 아주 진솔한 영혼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신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아파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할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좌절할 일도 있지만 믿음 있는 곳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 말씀 붙드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 작은 예배입니다만, 우리가 짧은 한 시간 예배입니다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위로의 주님을 이 성일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감사한데요, 폭풍 가운데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찬양대만의 찬양 아니잖아요. 찬양대만의 고백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고백 붙들고 주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눈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함께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약속의 심령, 그 은총의 손길 위에 나와 우리 민족을 올려놓는 그 영적인 위로와 사랑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인사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늘 예배 말씀 시작하면서 인사말 나누지만 자꾸 인사말로 많이 하면 좀 불편하지요. 그러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가 좋은데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 이 세상에, 이 상처 많은 세상에 위로자로 나아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데, 빈들에서 그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빈들에 임할 때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정치인들, 세상의 권세들에 대한 이름을 낱낱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황제, 총독, 군복왕,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는데, 당시 로마는 주 14년에서 37년까지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우리 디베리오 황제라고 말합니다만 일반 역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오랜 세월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유대를 총독하던 총독은 빌라도였고, 저희가 늘 사도신경에서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빌라도가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분봉왕들이 있어서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각각 분봉왕으로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대제사장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 저희가 한 가지 깊게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하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당시의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 가야바가 유대 땅을 다스려 나가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의 대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까지 두 사람을 당시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가 누려야 하는 모든 특권과 또 권력과 모든 기득권을 차마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가야바라고 하는 두 대제사장이 함께 그 대제사장직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본문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황제이든 당시의 총독이든 여러 명의 분봉왕이든 그 시대의 권력을 탐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이든 그들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속 권력이나 종교 권력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의 세속의 모든 권력들에게는 점점 더 악이 한 가지 죄악이 하나 둘 점점 더 쌓여가고 있던 때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저기 익숙한 이름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빌라도, 헤롯, 빌립 모든 세속의 권세들도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당시 어떤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속의 권력과 일을 탐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3장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말씀 펴놓으셨으면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서 말씀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더니라. 아멘.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의 아내를 삼고 권력을 탐하고 그리고 그 악 위에 또 한 가지 악을 또 한 가지 악을 쌓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구약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나시린 아닙니까? 처음 날 때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는데 빈들에 머물고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말씀 들리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 찾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내가 말씀을 만나야 하겠다고 세상에 가득한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만나고 싶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고 해서 들판으로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때요 하나님 말씀이 실종된 때가 있어서 사람들이 말씀 만나고 듣기 위해서 광야를 찾아나가 어디에서 말씀 만날 수 있을까 헤매이던 때가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오늘 우리 때나 동일하게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그때를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 시대가 바로 그런 때의 대표적인 시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사 시대는 시대가 어두웠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바이블 맵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닉 페이지라고 하는 분이 사사시대를 설명하면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는 인간 사회의 단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없는 인간상을 보여준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어두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사사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면 그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그 시대가 어두워지고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를 묘사하는, 사사기를 결정짓는, 성격을 결정짓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절 말씀 이렇게 끝이 맺는데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폭력이 난무하고,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사건들이 사사기에는 전철되어 있는데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였다. 사사기 말씀 가운데서 13장부터 16장까지 오늘 요한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한 사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나실린이었고 삼손 역시 나실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사람으로 태어나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고 사체를 포함한 모든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나실린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삼손만 나실린이 아니에요. 요한만 나실린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생명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실린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근데 왜 어떤 사람만 그렇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만 종교적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만 종교적 어떤 구획된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율법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가 주님 앞에 나실링 받은 믿음의 소명을 받는다면 이 땅이 복된 땅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잃어버리니까, 그 말씀은 어떤 일부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이 날마다 어두워져 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때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노라, 겸손하게 황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소망하겠노라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잊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삼손이 잊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나의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삼손이 잊어버리고, 내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머리카락으로부터 왔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화려한 것, 내게 마치 힘이 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삼손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힘은 자기를 이미 떠났지만 자기 안에 여전히 힘이 남아있다고 삼손은 생각했고, 삼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뛰어나갔다가 그들에게 잡혀 양손과 양팔이 묶이고 눈이 뽑혀지는 참혹한 일을 삼손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고 광야로 던져지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16장 말씀까지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삼손이 사사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를 책임 맡은 사사로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더랬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노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사사기 16장 말씀 보면 양 온 몸이 기둥 가운데 묶여지고 자기의 눈이 뽑혀진 이후에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사사기 16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것이 삼손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일찍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일찍 나실인된 사명 소명을 자기가 가슴에 받고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라면 이때가 오지 않지는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제나 지금이나 말씀이 희박한 때, 말씀이 희미한 때는 동일하지만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시대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빈들 가운데, 들판 가운데, 광약 가운데 말씀이 많은 사건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역사를 읽어나가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던 때가 바로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들판 한가운데 말씀 없던 그때에 광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아기를 태어나게 했는데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황폐해지지만 말씀을 찾으면, 말씀을 얻으면, 말씀이 임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가정이든 나라이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얻은 사사시대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어서 어둠의 때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빈들에 서 있던 요한에게 어둠 가운데 있던 실로의 성전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였던 바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것은 마치 생명이 접붙임 받아서 그 말씀 속에, 그 생명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모든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임하는 은혜,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땅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들의 요한이 받은 말씀은, 오늘 그에게 임한 말씀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라,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저 멀리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모든 폐역의 때가, 종노릇하던 때가 그쳐지면서 40장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과 함께 이사야가 받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광야의 큰 길을 만들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요한이 받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말씀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이든 우리 재단이든 아니면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든 아니면 이 나라 이민족이든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영적인 모든 걸림돌을 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은 곳은 돋아서 높여놓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했던 분량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움푹 빼여서, 내가 움푹 파여져 있어서 내가 온전하게 채워나가야 할 부분을 내가 채우지 못한 채 던져놓았던 나의 영적인 모습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채워나가야 할 기도의 자리가 패여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채워놓아야 할 말씀의 자리가 움푹 패여져서 지금도 마치 웅덩이처럼 패여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내어놓아가야 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웅덩이처럼 파여진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교만의 산이 쌓여져 있고 내가 세상의 욕망의 산이 나한테 쌓여져 있어서 내 앞에 아직도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높은 세상의 산이 내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큰 산처럼 때로는 작은 산처럼 내 시야를 가려버리고 내 삶을 막아버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낮아진 것은 메꿔지고 높은 것은 깎아내어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평탄한 길 대로를 우리에게 만들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시대 속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빈들에 임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회개와 한 결단과 한 변화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변화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혹은 우리가 보이는 종교적인 어떤 거룩한 일에 매어 달리는 것이 회개와 변화와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 3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면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또 지금까지 누군가를 거짓 가운데 대하면서 강탈했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 가운데에서 이웃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라고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가 천국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본문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제가 지내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는데 참 이 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탄핵하고 소추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늘 탄핵하지만 요즘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탄핵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탄핵이라고 하는 말과 소추한다는 말은 사실은 법적 용어잖아요.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시위를 하고 또 함께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더 불확실성의 시간을 걸어야 할지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풀려 퍼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들판 한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느 들판에 어느 광야 가운데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 당시에 왕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총독이 아니라 그 시대를 나누어 다스리던 분봉 왕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들판 한가운데 임한 그 말씀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가 아니라 빈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땅 속에 진정한 소망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럼 사람의 말은 얼마나 많이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요한의 세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황제의 칙령, 또 총독의 명령, 분봉왕의 공포, 수많은 인간의 이야기가 들려 퍼졌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들판으로 나와서 들판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정말 고요한 빈들 같은 자리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임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말이 아니라 구원의 말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빈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과 생명의 길이 우리 세대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빈들로 나아가 주의 음성 듣고 생명길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